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85돌을 맞으며 공화국 영웅과 노동계급 직민원들의 상봉 모임이 20일 평양의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공화국 영웅 지영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법, 영활한 전략전술 밑에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인민군 용사들이 무비의 영감성과 희생성,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해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빛나는 전승신화를 창조한 데 대해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험난한 선군기를 해치시며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 우리식의 위력한 타격수단들로 장비된 일당백의 무적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군역강화에 쌓아올리신 절세비인들의 위대한 업적은 또 한 분의 선군영장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계시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